Girl. 실제 상황 더 이상 묻지마 꿈이냐고 기다려 애태워 시간이 가까워 지나치기엔 오늘 밤은 더 가까워 내 때처럼 울부짖어 전초의 feeling 온몸에는 전율이 흐르 막 지릿지릿 꽃다리 떠올라 다리 다리 떠올라 Ready set oh my 저 하늘이 밝아와 오늘은 두 개의 다리 두 개 두 개의 다리 오늘은 두 개의 두 개 다 다 다 다리 뜨는 밤 Doom Doom Doom Doom Doom Doom 떠나 오늘 밤에 떠나 오늘 밤에 새하얀 light 마침 더 밝아진 뱃색빛 sky 여동치며 갈라진 두 개의 시공 아직은 don't know 설명할 틈은 없어 we gotta go go 서둘러 서둘러 오늘만 열리는 평행평로 4 dimensional로 새로운 내 세상 어제 만난 내가 아닐 거야 겉보기로 나만 똑같아 보이겠지만 그냥 뻔한 것들 기대하지 마 이미 일적이 일담은 절대로 있네 welcome to the night That's right! 비 맘도 윙디 awesome 나위 안으로 rock rock rock and just gotta keep your seatbelt fastened 오늘은 두 개의 다리 두 개의 다리 오늘은 두 개의 두 개의 다 다 다 다리 No you're not gonna shoot over this and cut over that cause you never coming back to this trap See the two full moons you're the chosen night going back in yes cause you got no time 오늘은 두 개의 다리 두 개 두 개의 다리 오늘은 두 개의 두 개의 다 다 다 다리 뜨는 밤 Doom Doom Doom Doom Doom 떠나 오늘 밤에